되고파 너의 오빠 너의 사랑이 나 너무 고파 되고파 너의 오빠 널 갖고 말 거야 두고 와 왜 내 맘을 흔드는 건데 왜 내 맘을 흔드는 건데 왜 내 맘을 흔드는 건데 흔드는 건데 흔드는 건데 똑같은 프로필 사진 왜 자꾸 확인할까 그렇다고 착각하기만 신난다 I'm the last girl 난 the last girl 네가 뭔데 너만 the last girl 왜 나를 자꾸 놀려 너 이제 그만 hold up 꽉 잡아 날 덮치기 쳤네 내 맘이 널 놓치기 쳤네 see what you want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내 맘이 널 놓치기 전에